남자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파시오 탄압의 도구인 보안법이 조작된 지 6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의원 김정태가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촛불투쟁에 대해 정북 세력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늘어놓아 각계층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